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허철영 노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제 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게 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다번지고 있는 허철영 노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위원장 리만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안북도연회 위원장 김능호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높은 생산 성과로 당을 충직하게 받도록 온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진행된 70일 전투 기간에 새롭고 현대적인 대형 기계 설비들을 생산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개별 생산하게 한 대책을 직접 세워주셨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하나하나 몸소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일한 전투 명령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강력 질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국산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 시계의 현대적이며 성능이 높은 수십 대의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과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생산 계획을 수행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공장 노동계급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에는 당에 대한 공장 노동계급의 충종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당의 무한히 충직한 공장 노동계급이 안아온 혁혁한 성과에 접하고 보니 온몸에 힘과 열정이 솟구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전으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투쟁본태와 기질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다고 하시면서 이건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사용의 기계 설비들은 기술적 성능이 대단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 장비들도 극진히 갖추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동화, 현대화 수준에 있어서나 다목적 측면에 있어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계 설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계 설비 제작에 리용된 핵심 부분품을 비롯한 모든 협동품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완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강력은 이렇듯 기적을 낳는 비옥한 토양이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21세기 기계발전 추세에 맞으면서도 국산화된 사용의 기계 설비들을 제작할 수 있은 것은 연관 단위들에서 질이 확고히 담보된 협동품들을 제때에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당에서는 나라의 기계 제작 공업을 한 계단 도약시킬 것을 결심하고 수많은 기계 공장들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도록 조직 지도하였는데 이제는 이 공장에서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기계 설비들을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당당히 말리마 선구다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강직장 현대화 공사장 과학기술 보급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계 생산량과 질은 주강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그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올해의 주강직장 현대화 공사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강직장 현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 및 기술 공정의 국산화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올해 당 창건 기념일까지 주강직장을 현대화하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강직장 현대화 공사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 공정들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통이 크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통합생산지휘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때 대한 문제, 공장노동계급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공장 현대화 사업이 방대하지만 공장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닮은 영적 노동계급, 주체형의 노동계급답게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만들어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일한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완전히 국산화된 세계적 수준의 기계 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 노동계급에게 정말 대만족했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적이며 성능이 높은 기계 설비 생산에서 기적과 위운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전령노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기들이 일포에 찾아오시어 뜨거운 사랑과 하늘 같은 언덕을 남겨주시고 나갈 앞길을 휘양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투가업들을 빛나게 관철할 충종의 교리를 다져왔습니다.